HUBS. UBS 오늘의 주인공은 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라디오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 오늘의 주인공은 너야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주인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달콤한 사랑 이야기? 아니면 우정? 혹은 미래? 어떤 이야기든 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참! 저번 주부터 벚꽃이 세상을 분홍빛으로 물들였는데 다들 벚꽃 구경은 다녀오셨나요? 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은 싫어서 늦은 새벽에 벚꽃을 보고 왔답니다. 푸른 하늘에 아래 펼쳐진 벚꽃도 좋지만 밤하늘 속 가로등이 비춰주는 벚꽃도 꽤나 예뻐요. 사람이 적어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벚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벚꽃이 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직 안 다녀오신 분들은 얼른 다녀오세요. 곧 있으면 중간고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잠시 동안 주인공을 맞이하지 못한답니다. 2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보고 5월 3일에 다시 만나요. 그럼 시험 기간 전에 주인공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We can take the long way. We'll get there even if it takes all night. We're talking to 제시 바레라, 조니 스팀슨, 제프 보넷의 캐주얼. And if it's only pleasure that you're seeking, then I'll be penciling you in for the weekend. Forget about the white noise. It's chocolate and pajamas till the whole world sleeps. Just right, yes please. We can sink into the sofa for the whole week. Just right, easy. If we could just break down. Break down these walls over something else. Don't you worry about nothing at all. I can get to know you. We can take it slow. Savor every moment. Keep it on the low. Maybe just let go. And we can keep this whole thing casual.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을 맞이해볼까요? 과연 어떤 사연을 들고 저희 라디오를 찾아왔을까요? 익명의 하구분에게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한양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연애를 해보고 싶어서예요. 저는 20년 인생 동안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남중 남고도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여자인 친구들도 있는데 연애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잠깐이라도 연애를 해봤다고 하지만 저는 아예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니, 못 해봤어요. 사실 누군가를 크게 좋아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호감을 가진 적은 있지만 호감을 넘어서 좋아한다? 까지의 감정으로 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문제인 걸까요? 저의 운명의 상대를 아직 못 만난 건지 제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대학교에 왔는데 이제는 연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평생 이렇게 혼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밤에 전화도 하고 집도 데려다주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연애라는 걸 해볼 수 있을까요? 너드 커넥션의 조용히 완전히 영원히. 안녕,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 날씨만큼 흐렸나요? 화창하진 않았대도 자그만 행복이 깃들었길 바래요. 나의 하루는 여느 밤과 같았어요. 모든 게 미워지더니 그게 결국 다 후회가 되고 전부 다 내 탓이 돼버렸어요. 삶이란 건 알다가도 모르겠죠. 내가 많이 사랑했던 게 나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더니 나를 매달고 싶대요. 알아요, 나도 수없이 해봤어요. 노력이라는 걸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나의 맘과 영혼이 이제 그만해도 된대요.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의 너무 귀여운 첫 번째 사연이네요. 연애를 해보고 싶다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그런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주인공님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앞으로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는 마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연애를 못하는 이유는 첫사랑에 대한 환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이상형에 딱 맞는 완벽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연애할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처음엔 이상형이 아니었다가 알고 보니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이 사람은 나의 이상형이 아니야 하고 마음을 접어버리니까 좋아하는 단계까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호감이 가는 상대가 있다면 조금 더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물론 더 알아보니까 내 이상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둘 사람을 만나다 보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도 중요하답니다.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은하수 다방 문 앞에서 만나 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그대는 부러졌지 않은 성냥개 비같이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불타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네. 그대 나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지쳤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사흘도 배겨낼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상수동 신촌이 돼 이태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무슨 말이라도 해줘. 나는 지쳤네. 무지개를 띄워주리. 하루도 이틀도 살도 발견할 수가 없네. 못 살고 못 죽고 그대 없는 홍대 상수동 신촌이 돼 이태원 걸어다닐 수도 없지. 사랑 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혼자와 냉커피를 마시며. 그럼 이제 다음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다음 주인공도 새내기의 사연이랍니다. 요즘 이래저래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해요. 중학생 때까지는 공부 말고 다른 걸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고등학생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 벌어진 차이를 잡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차이를 좁히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한양대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막상 대학교에 오고 나니 조금은 지친 것 같아요. 수업에 집중도 안 되고 공부도 손에 잘 안 잡혀요. 전공도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교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전공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제가 꿈꾸던 대학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하게 흘러갑니다.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기들이랑 재밌게 노는 것도 아니고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로이킴의 북두칠성. 외로움에 사무쳐 억지로 몸을 끌고 나와 조용한 앉아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다 왠지 나만 이런 것 같아 더 슬퍼오면 주변에 심어진 수많은 나무들을 바라봐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우뚝 서 있잖아 집에 가는 길에 너를 그리며 하늘을 바라봐 줄래 북두칠성이 보이니 빛나는 별들을 천천히 이어가며 나를 기다려주길 북두칠성이 보이니 네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난 따라가 그 길을 비춰줄게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 책을 들고 나와 집 앞 공원에 앉아서 책을 읽다 바라본 구부정한 그림자가 오늘따라 더 초라해 보이 주변에 놓여진 외로운 가로등을 바라봐.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우뚝 서 있잖아. 집에 가는 길에 나를 그리며 하늘을 바라봐. 줄래 두 번째 주인공님의 사연도 만나봤습니다. 대학교에 처음 들어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민이죠. 대학생활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오는 환멸일 수도 있고 너무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오는 번아웃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저도 사실 전공이 그렇게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입학하기 전에는 공부 진짜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녀야겠다고 다짐했는데 그게 맘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전공이랑 적성이랑 안 맞으니까 수업에 집중도 잘 안 하고 공부도 손을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공 말고 다른 걸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온 게 이 방송국이에요.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게 꼭 전공 공부만은 아니니까요. 교내단체, 동아리, 대외활동 등 할 수 있는 건 많으니까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조금 지쳐서 번아웃이 온 거라면 조금 쉬었다 가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서 잠깐 쉬어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1학년은 그냥 놀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1학년 때 아니면 언제 재밌게 놀겠어요. 최선을 다해 재밌게 노는 경험도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놀아봐요. 누구도 괜찮지 않은 밤이 지나고 옥상 달빛에 누구도 괜찮지 않은 밤 하루를 살아내 괜찮아 괜찮다고 말하다가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다는 생각에 또 참고 있던 눈물이 나 점점 두려워져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새내기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고민들이었던 것 같아요. 분명한 답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